control this. I can't control this. 달콤한 말투 나오라고 혼자 있으려니 심심하다고. But I know 그냥 날 안고 싶다고 오늘만 같이 있자고. I know this is pretty cold. 새벽밤만 되면 내가 그립고 그런 말들로 넌 나를 녹이고 또다시 I take this cold. Every time I feel you love and kiss, oh baby. 오늘이 마지막이란 생각, but 그게 맘처럼 되지가 않아. Every time 너에게 또 그렇듯 항상 네 전화에 난 자꾸 맘이 약해졌다. 우리 함께 했던 날들, 무슨 명이 됐던 날들 다 잊었어. 모두 다 지워졌어. 소리가 들리고 잠결에 미같이 부리고 일어나 또 한숨을 쉬고 이 시간 난 항상 슈피 신데렐라 빠뜨린 유리구도 매일 일래 우리 관계란 가파른 계단 So I don't know how to get down. Every time I feel you love and kiss, oh baby. 넌 그래도 괜찮아.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아. Every time 너의 So I can't control this. I can't control.